HUBS. 힐링 닥터 김사부. 여러분 괜찮나요? 요즘 힘들진 않나요? 엄마가 대학 가면 다 괜찮아진다, 대학 가면 이 세상이야 그랬는데 지금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달픈 걸까요? 되는 일 하나 없고 나는 자꾸만 실수투성이고, 애써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어디선가 하나 둘 나타나서 자꾸만 멈칫하게 되죠. 여기는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함께 이겨나갈 수 있게끔 방법을 공유해보는 HBS의 힐링 닥터 김사부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트레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인간관계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다면, 자꾸만 남들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에 무기력해진다면, 그것도 아니라면 꾹꾹 눌러둔 스트레스 때문에 언젠가 뻥 하고 터질 것 같다면 스피커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실래요? 다들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근원이다, 암을 유발한다고 말하곤 하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스트레스를 잘 알아야지만 제대로 관리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좋은 유스트레스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디스트레스로요. 먼저 거의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유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를 불편하고 짜증나게 만들지라도 이 스트레스는 잘 감당하고 극복한다면 좀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백신이나 예방접종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백신 맞고 나면 2, 3일 정도는 뻐근하고 아프죠. 팔을 들 때마다 통증도 있고요. 하지만 며칠 불편함을 잘 이겨내고 나면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죠. 유스트레스란 그런 거예요. 분명히 좋은 목적을 가졌음에도 잠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극이죠. 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디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트라우마 등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자꾸만 내게 상처를 줬던 과거가 발목을 잡고 무기력에 가둬버리는 거죠. 이 트라우마로 인한 스트레스는 만성적으로 자신을 괴롭힙니다. 이 디스트레스는 또 자신의 기준과 목표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자신을 혹사시킬 때도 발생하죠. 우리는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보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요. 하지만 본인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럴 땐 한번 자가진단을 해봅시다. 최근 들어 주변 사람들이 밉게 느껴지고 내 심기를 건드는 것만 같고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스스로 무리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자신처럼 헌신적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답답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해요. 주위 사람들과 자꾸만 충돌하게 되죠. 따라서 스트레스를 스스로 알아차리는 방법은 내가 주위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마음인지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라고 합니다. 혹시 요즘 자꾸만 멍을 때리시나요? 아니면 왠지 모르게 쫓기는 듯 불안하거나 아무것도 못하겠어, 아니 하기 싫어 하면서 무기력해지시나요?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축적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스트레스가 한 겹 두 겹 쌓이다 보면 불안과 긴장, 무기력한 증상이 번갈아 오기도 하고 때로는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죄책감, 자괴감을 유발하며 나 자신이 너무 못나 보일 수도 있어요. 게임이나 휴대폰에 몰두하거나 매운 음식을 먹는 등 강한 자극을 찾아다니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의욕을 쉽게 상실하고 피로를 자주 느낍니다. 집중력도 저하되죠. 이는 신체 증상으로까지 이어지는데요. 주로 두통과 통증, 소화불량, 그리고 어지러움을 일으키곤 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말 뻔하지만 수면입니다. 너무 현실이 고달프고 힘들다면 잠깐 우리 꿈속으로 도망쳐봐요. 저번 힐링닥터에서도 다뤘지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잠이라는 건 만병통치약입니다. 자책감은 잠시 내려놓고 더 나은 내일을 살기 위해 준비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겁니다. 어제보다 충실하고 보람있는 하루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따금 너무 멀리 있는 것을 앞당겨 걱정하곤 해요. 시간과 에너지를 걱정에만 쏟아 정작 일에 쏟아야 할 일이 남아있지 않은 때도 있는데요. 자기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나 자신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할 것 같아요.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거. 지금 이 라디오를 듣고 있는 당신,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계획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뭐 때로는 노력을 해도 안 되거나 노력조차 해볼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죠. 이럴 땐 나 자신을 탓하기 쉽지만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아직 대학생이잖아요. 마음껏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배우려고 학교 다니는 거니까요. 우리는 더듬더듬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에 있을 뿐입니다. 조금 못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어깨 펴고 당당하게 걸으시면 됩니다. 한병철은 피로사회에서 이런 말을 건넵니다. 현대는 자기 착취의 시대이다. 피로사회에서 현대인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든 어떤 선택을 하든 자기 자신을 의심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요. 앞으로도 잘 해낼 거고요. 조금 실수하면 어때요? 아마도 내일 또 다른 숙제와 질문을 받을 거고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시 올 겁니다. 오늘의 힐링 닥터 김사부, 스트레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을까요? 살면서 언제든지 회의감이 들 때, 나는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저희 방송국 인스타그램과 헙스 리포터 인스타로 언제든지 고민 보내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이 힘든 시기 나만 겪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방문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여기서 오늘의 힐링 닥터 김사부 9번째 영업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예린이었고요. 기술의 윤리경과 힐링 닥터 김사부 김민지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그럼 청취자분들의 또 다른 고민과 함께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당신의 일주일이 꼭 안녕하길 바라며 모두 조심히 들어가세요. HUBS